이제 선화를 하는 데 있어서 말로 이렇게 받아들인 것보다는 장도지어는 수마막대라는 말을 그냥 그 말로 받아들여진 게 그래요. 그 말을 할 때에 공부된 사람은 그 자리에다 비춰서 한번 그야말로 이 공부 짓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마장은 이 혼침 졸음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을 할 때에 그 자리에다 비춰서 수용이 돼야 그 다음번에 그렇게 혼침이 안 떨어집니다. 왜 그냥 그 자리 비춰봐요. 그냥 무기를 입고는 거예요. 혼침은 잠자는 것도 혼침은 무기를 입고는 것입니다. 근데 당초에 그냥 잠자는 것은 잠자는 것이지만 저녁에 선화할 때 혼침에 떨어진 것은 그것과 틀려요. 잠잘 때 무기를 입히는 것과 틀려요. 깨어서 공부 지을 때 혼침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 그 장도지에는 수마막대한 소리를 가볍게 받아들이던 그거 아니에요. 엄청난 소리입니다, 그게. 그 자리에 한번 비춰서 생각해 봐요, 공부된 사람은. 그 말이 과연 어떤 말인가? 정말 그보다 더한 그냥 뼛속 깊게 이렇게 지적해 주는 소리는 없어요. 공부가 된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될수 있으면이 아니고 근데 선정에 사무치면은 그 진짜 즐거운데요. 그 즐거운 그 낙이 없으면은 그 고요한 가운데 대상 없는 즐거움을 그 느끼기를 못하면은 그건 혼침에 떨어집니다. 이 대상 없는 데서 즐거움. 생멸이 멸이하면 정멸유라. 일곱. 그 마음에서 잡념, 번뇌, 망상하고 못된 생각들이 막 필림을 부른 사람 안 좋습니다, 또. 근데, 오히려 그냥 그런 생각을 싹 비워버리고, 그 선정에 가지런 경지에 들어가면은, 좋다. 근데 왜 좋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엇이 한나라에서 또 한나라를 보태면 연방 높아지고 쌓이고 이루어지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낙으로 삼는데 길들여져 있어요. 모든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것은 이루어진 것이 보인 게 그냥 재미가 나고 하나하나 쌓여지니까 그냥 욕심이 채워지고 그러니까 그냥 이제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공부는 될수록이 더욱 깊이 높이 될수록 비워져요. 비워져. 그러니까 그 대상 없는 낙을 누리지 못하면은 혼침에 떨어지기가 아주 일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공부된 사람이 혼침에 떨어져 버리면은 그거 길들여지면은 알아한단대요. 결국은 타락합니다.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도지어는 수마막대라는 거예요. 장도 가장 큰 마장이라는 소리예요. 예. 그런 것을 그런 말을 하면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비춰서 딱딱 받아들이면은 예리한 칼날로 그 장을 외려낸 듯이 그렇게 받아들여진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벼운 말로 받아들여져 버리는 거의 도레미타불. 그냥 그래요. 죽비만 치면 졸기로 작정한 사람 같아요. 죽비 치기 전에 상상합니다. 그런데 죽기만 치면 1분도 안 돼서 딱 원침에 떨어져. 그러면 본인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찌고저찌하냐. 한번 생각해 봐요. 그걸 정말로 공부된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서 딱 돌이켜 비추면은 엄청난, 정말로요. 어느 의미에서는 어떤 큰 죄를 짓는 것보단도 더한 장애예요, 그것이. 공부된 이가 혼침에 한번 떨어져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정요연에서 마치 뭐가 같아요. 이 공부 짓는 사람은 소리가 있으면 더 고요해져 버려. 소리가 있으면 더 고요해져. 어째서 소리에 따라가지 않고 그 소리를 듣는 그 체에 돌이켜서 그 소리가 가 없는데 재성과 나눠지지 않는 상태가 되어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그 잡념이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 10분만 가도 그 대상 없는 즐거움이 나온대. 대답은 그려놓고 졸면 큰일이지. 예. 참 죽을 일입니다. 진짜예요. 우리가 그래서 내 소원이 그랬습니다. 좀 지발 공부 되기 전에 모두들 부처님이시여 기도할 때에 좀 전부 숙명통을 좀 열리게 해주십시오. 숙명통만 열리면은 절대 졸을 하고 그냥 고사를 지내도 안 좋습니다. 외근고에는 진짜예요. 우리가 이 공부 지을 때에 그 어려운 고비를 한번 극복해서 능기는 그것도 1분도 아니고 찰나가 한 찰나 동안 그렇게 참 어려운 고비를 극복해 능기는 그거이 얼마만한 미래의 고통을 면한다는 것을 알면 정말로 공부하죠. 잘 됩니다. 우리가 한 찰나 동안에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기는 것이 산채로 뜯어미키는 그런 고통을 천만 번을 넘기는 그걸로도 비유가 안 돼요. 그럼 이 말이 말 같지 않지요. 근데 숙명통을 해야 그것이 들어온다니까. 미래는 끝이 없잖아요. 미래는 끝이 없는데 윤회길을 벗어나서 윤회길로 들어가 보면 인신 이하로 사람은 다음에 축생보인데 축생보고로 딱 떨어지면 축생보로 일단 제일 좋은 뒤로 떨어지는 것이 축생보예요. 축생보로 떨어지면 그렇게 돼. 그 다음에 축생보 다음에는 여섯 길인데 그 축생보 이하로는 산채로 뜯어먹히는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밑으로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생을 거쳐서 이 몸뚱이 세 번 바꿔서 동안에 윤회길을 완전히 면은 나갑시다. 생각해봐요. 미래는 끝이 없는데 그러면은 그 한 찰나 동안에 보고 이 공부를 밀밀하게 이렇게 잘 지어가는 것이 그러요. 산채로 뜯어미키는 고통 천만 번이야. 그 천만 번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천만 번 고박이 천만 번 하는 그런 고통을 면해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얼마나 요행하고 다행하고 지금 이 자리 이 순간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즐거운 일인가? 네. 참 그. 근데 영원히란 소리가 여러분들은 영원히 영원히 입버릇처럼 그냥 단어를 쓰고 있지만 영원이라는 실체의 실감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영원이란 소리는 대단한 소리입니다. 금강경에 또 내가 그 얘기할 거야. 이 쉬고 지랄이고. 금강경에 이 평창 우주는 그만두고 평창 우주 몇 백 곱절, 몇 백 곱절이 아니면 몇 천만 곱절, 그렇게 이 우주는 광활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평창 우주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런데 금강경에 다이아몬드 그것도 1급 최상급 그런 다이아몬드를 그 삼천대천색에 가득히 채워서 그놈을 보시해. 그러면 그 보시한 복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부처님 뭐라 했는 거는 얼마나 거짓말을 해놓는 거이는 금강경 한 구절 양 사구계 사실은 사구계를 금강 반야 바라밀 경을 사구계라고도 합니다. 마하 반야 바라밀 따 심경 그것도 사구계라고 해요. 근데 또 범소 유산 계시 허망 약된 재상 비상 직견 열의 그 개성을 또 사구계라고도 합니다. 그 말은 뭐 그냥 무릇 있는 바 상이 모든 이 세상에 이 눈앞에 전개되어 있는 그 상이 험하다 허망하다고들 한다. 그냥 100년 미만에 다 모두 사람들 어디로 갔는지 모두 사라져 가지 않아. 먼저 없어지고 나중에 없어지는 시간의 등차는 있을지언정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언젠가는 다 없어집니다. 그래 그런 게 중생들이 허망하다 하지만 약견여상 주상이면 모든 상이 아님을 보면 모든 상이 아닌 경지에 들어가면 그런 말이에요. 직견여령이라 곧 네가 영원히 죽지 않는 네 참모습을 발견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한마디 설해 주는 것만 모더다. 삼천 대천세계에 근데 부처님이 얼마나 티밥을 태어났어. 근데 그 숙명통을 해놓고 정말로 실질적인 경지에 들어가서 딱 보면은 부처님 티밥 한 것도 아니야. 천만 분지 일도 못 튀겨놨어. 진짜요. 어째서 미래는 끝이 없습니까? 네. 그 삼천대천세계 보석으로 보시해서 이룬 복덕이 가득한다. 어? 가득한 놈보단 그거 아니야. 그냥 그 복덕 얻어놓은 놈이 삼천대천세계 가득하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그것은 언젠가 다 얻었죠. 이뤄놓은 것이니까. 예? 쓰면 다해. 복덕은 내가 쓰고 받은 놈만치 다 없어져. 그런데 미래는 끝이 없습니까? 영원이라는 단어처럼 알고 살아. 영원이라는 소리는 이런 보통 소리가 아니라니까. 끝이 없다는 소리요. 끝이 없다는 소리를 그냥 가볍게 들리지만은 그 가벼운 소리가 아닙니다. 끝없는 미래 속에서 나고 죽는 윤회길에서 고통을 받을 것이요, 안 받을 것이요. 근데 그 가득한 그 복덕은 언젠가 다해. 그런데 그놈이 다한 뒤에도 끝없는 미래는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니? 그 계속 진행돼서 진행된 것이 끝이 없이 진행되면서 영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숙명통에서 그런 것을 딱 보면은 금강경에서 말한 그 부처님 비유가 여러분들이 들기는 엄청 뒷밥에 튀어나온 것 같지만은 실질적이 가서는 그것이 천만분지 일도 못되게 뒷밥 튀기는 거예요. 그것이 들어와야 그것이 실질적으로 내한테 딱 받아들여져야 정말로 졸음이 안 옵니다. 그리고 이 법을 만나는 그 자체로도 자체만 가지고도 즐거워서 귀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 법에 한한한 일을 할 때에 어떤 일을 해도 괴로움이 없어요. 그냥 즐거울 뿐이에요. 어쩌다 이 법을 만났는가? 부처님을 생각하면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그 은혜, 그 고마움을 어찌 헤아릴 길이 없다. 어떻게 이런 길을 발견해가지고 열어놨을까? 모든 중생들이 밖에 경계에 다 떨어져서 죽어갑니다. 밖에 경계에 떨어진 것은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도 처참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 부처님 어떻게 그 내 나고 죽음이 없는 참나를 발견해서 그 참나에 갇혀진 이 정말로 불가사의한 그 능력을 이렇게 갖춰줬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상상. 진짜요. 그렇게 해서 그거에 들어가면은 부처님 은혜 갚는 길이 그냥 세세상에 그냥 갚을 길이 없네. 근데 그 고맙고 감사한 마음에 부처님 일을 어떤 일을 해도 그냥 즐거울 수 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엄청난 다양한 일을 지금 하고 있어도 얼굴 어째요? 근심 걱정한 얼굴이요?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정말이요, 100가지, 1000가지를 한다니까요? 그러면서도 즐겁고, 그러면서도 불평이 없어. 못다해서 한이요. 진짜예요. 정말로 이, 어떻게 그런, 저런 우리 스승이 나오셨는가 몰라요. 부처님.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면서 혼침에 떨어진 거예요. 네. 정말로 우리가 이런 법을 알고 이 법을 닦으려는 그 마음 낸 자체만 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일단 옳은 길로 접어들으시니까 멈추지 않으면 간다. 멈추지 않게 가면 종국기는 나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신은 그냥 그거 뭐 이렇게 그냥 축착합착은 맞아가요. 노는 대로 삽니다. 그냥 누워서 기지개를 치거나 그냥 깽마루를 치고 사물놀이를 하거나 그냥 삽니다. 그냥 노는 대로 하는 대로가 다 삽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이제 열반이다 하는 소리를 달리 들은데 삼매란 소리입니다. 열반과 삼매는 다른 표현일 뿐 그 근원 체에 가서는 하나예요. 노는 대로 삼매다. 노는 대로라고 어떤 뭐 한 가지 정한 것이 아니라 노는 대로라고 했잖아요. 거꾸로 물고를 하면 석은 바다에 가서 헤엄을 치건 불 속에 들어가서 춤을 추건 좌우튼 그냥 움직여 하는 대로 다 삽니다. 제목이 그랬습니다. 일들이 불거지고 산에서 바닷가서 시정에 젖어놓는다. 한산 섭등 놀던 동산 건인정 이랬으리 법상 올라 사람도 취정을 부리면서 취정을 부리면서 그냥 술취해서 그냥 하는 짓 같다. 법상에 올라 이 법문하는 것도 취정을 부린 것이다. 어떤 취정? 술을 먹어서 취한 것이 아니라 방금 전에 내가 취해서 얘기했잖아. 이 법 만났다는 그 자체가 정말로 춤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와요? 즐거움의 표현이잖아요. 근데 즐거움의 표현이 그것을 어떻게 하냐, 그 표현에 있어서 그걸 보다 더 나은 표현으로 해서 손을 이렇게 손가락 기양 안에 이렇게 하네. 이 똑같은 팔인데 그냥 같아요? 그런 게 이제 그런 것을 보다 나은 표현으로 그 마음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에요, 춤이. 그래서 예술이라고 그래요. 네. 서풍이 불어오니 입들이 붉어지고 단풍이 물든다 그 말이요. 가을바람이 불어오니 가을바람은 서풍이라고 그래요. 불어오니 입들이 붉어지고 산에서 바닷가에서 그 말이요. 바닷가서 글자 수 맞춤이라고 그래요. 바닷가서 그런 것은 바닷가에서 그런 말인데 바닷가에서 시정에 젖어넣는다. 시정. 우리 공부한 사람이 시정에 젖어넣으면 어떤 시정일까요? 내가 읊은 시들이 어떤 것이 있던가요? 그 깨달아서 누리는 경지를 이야기한 것일지언니? 그러죠. 나는 너를 못 잊는다. 바닷가에서 그 파도 속에서도 나는 네 얼굴로 본다. 별을 봐도 구름을 봐도 어쩌 그리 네 모습은 세상에서 널려 있는가. 그런 것이 아니여. 그것은 자꾸 죽음을 찾아온 짓이여. 한산 섭등 놀던 동산. 국청사 앞에 동산. 한산 섭등이 얘기했잖아요. 길을 가라가다 손을 비비면서 웃고, 하늘을 쳐다보고 웃고, 땅을 내다보고서 웃으면서. 혼자 가면 그렇게 웃어. 그런 게 그냥 국청사 700명 대중처럼 미친놈이라고요. 좋은 밥 먹으면 좋으련만 꼭 대중이 먹다 남겨서 버릴 거 걷어서 그놈 다 먹고 있어. 그런 게 미친놈이지. 그게 아닌데. 이 쌀 한 톨이 정말로 무수한 생명을 죽여가면서 농사지는 것이고, 이 쌀 한 톨이 농민의 그 피땀을 수없이 피땀을 흐리는 쌀이요. 이 쌀 한 톨이 많은 사람을 거쳐서 노력에 의해서 온 것이고, 그 노력에 의해서 온 것을 시주님들이 지금 정성으로 갖다 바친 것이요. 그래서 이 쌀 한 톨이 일미지근이다. 이 쌀 한 톨 함부로 오는 것이 죄가 일곱 근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먹고 남은 건 내버리려고 하니까 그 걷어서 먹어.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칠부로 조사인 문수랍니까? 문수보살이, 보현보살이 항상 문수보현은 같이 다녀. 형제간도 그런 형제간은 없어. 그냥 떨어지지 않아요. 내 몸뚱이와 내 생각과 같다. 하늘의 달과 하늘의 달빛과 같다. 그렇게 둘이 항상 같이 해. 그래.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친구가 같이 흐른 그 낙이 어찌겠어요? 여러분, 씨앗도 없는 그 세정 깊이 빠져들지 말고, 일연정을 잊고, 일연정이 어떤 것이 일연정인데, 이 도반, 이 공부를 잘 쓰려고 이 공부를 꼭 이 생에 해내려고 그런 도반과 가지게 된 것이 이런 정을 입은 거예요. 예! 한산 썩든 놀든 동산 근연정 이러했으니 나와 같았을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 누림 법상 법상 몰라 사람도 이렇게 법상에 올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취정을 부림이 있어요. 술 취해서 술주정하는 소리가 같다. 근데 이 술은 법에 취해서 하는 주정이겠죠. 네. 그런 말이에요. 기왕이면 나는 여기만 올라가면 직동구멍 치기니라고 벌리 다가요. 아니 기왕은 시를 지어도 이런 시를 지면 생명력이 오래가. 소울이처럼 그런 시 짓지. 부르다 내가 죽을 일이니, 아이, 은사라고 했네. 그런 시 짓지만 쓰라니. 그래도 중생들은 그것이 좋아서, 그런 사랑을 내가 한번 받아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연사라고 했네. 그런 사랑 받는 것은 죽을 길에 참 좋은 것이요. 오늘 시 해설은 여기입니다. 신명 법문 96 4등과 6도라고 하지만 다 같은 일승의 길뿐이니라. 4등이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니요. 고진멸도를 닦는 성문들의 수행법이에요. 소승들이 닦는 수행법이에요. 이게 고진멸도. 이제 욕해 정제된 하늘들이 그 하늘 중에 우리가 욕계 사천에서 삽니다. 우리도 천국이에요. 여기가 윤회길에 있는 하나의 천국이라니까요. 부처님은 우리가 살고는 별을 천국이라 하십니다. 욕계 사천에 해당이 되는 천국이에요. 네. 그런데 이 욕계 사천에 태어난 그 세계는 고가 고다 그래요. 고 아닌 것이 없다. 여러분 고 아닌 것 한번 하나만 붙여서 얘기해 보시오. 내가 그러면 상금 줄게. 찾아봐. 고 아닌 것이 있는가. 한마디로 사람도 고요. 고 아닌 것이 없어. 예, 얘기하려면 끝이 없이 얘기해. 이게 4등과 6도라고 하지만 6도는 또 뭐요? 이 4등은 고진멸도, 이 세상은 고다. 고가 모였다. 즉 고경 한 가지, 두 가지, 한 종류, 두 종류가 아니야. 백 가지, 천 가지, 만 가지 종류가 다 그냥 고로 이루어졌어. 이게 고집, 그렇게 그냥 모였다. 고들이 코가 될 것들로만 그냥 모였다. 모인 세계예요. 우리가 사는 욕계 사천. 고, 집. 이제 그, 우리가 코를 없애려고 지금 이 공부 안 해요. 이게 그 코가 모인 것을 멸, 없애야 되겠다. 근데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없애겠느냐? 도. 그 없애는 방법. 그런 방법이 한마디로 해서 합천해인사 장경강에 있습니다. 그 안에 장경강에 있는 그 법문들이 다 고를 없애는 그 말씀들이에요. 그 곳 속에 이 그 모인 곳 속에 제일 큰 거가 뭐이냐? 죽음의 고, 나고 죽는 고. 그런 것을 다 없애는 것인데, 그러면 대승 와서 사등과 육도나 뭐이냐? 육바람, 보시, 지계, 인요, 정진, 선정, 반양. 이 여섯 가지가 이제 보살을 도여요. 뭐라 하겠어요? 첫 번째 떡, 육바람이 들어간 첫 길이 무엇이 돼서 행단이 위초다 그랬는데 이것이 되지 않고는 이 도를 원만하게 이기는 불가능하다. 백불종을 알아야 돼. 꼼쟁이 노래하면 절대 이 큰 법이 들어갈 수가 없어. 늘 100%를. 근데 그거이 참여예요. 베푸는 것을 길들이면 정말로 즐거운 거예요. 한번, 내가 늘 그러죠. 물질도 베푼 것도 베푼 것이지만 10의 7, 8알이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다. 늘 마음으로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불만하지 말고 늘 긍정적인 데서 늘 모든 면에서 다양한 각 방면 모든 면에서 그렇게 베푸는 습관 한번 들여보세요. 진짜 즐거운 거예요. 그 즐거움 그 베품으로 해서 덕이 쌓인 거예요. 꼼쟁이는 진실한 친구가 없어요. 베푸는 사람은 땅 나서기만 하면 전부가 친구예요. 다 좋아합니까? 근데 정말로 이 꼼쟁이라든가 아만이 센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을 항상 왕따당하기 아주 적극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설사 그 자리를 알았다거든 절대 보림은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보림은 이루어내들 못합니다. 그런 게 첫 걸음의 보시예요. 베푸라. 그렇게 베푸는 데서 잘잘못을 가려서 옳은 일을 해가는데 길들여라. 그것이 지계예요. 정말로 광범위에게 계행을 이야기하려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잘못을 옳고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옳은 길을 걸어가라. 그것이 지계예요. 보시 지계. 그런데 그 옳은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해. 또 옳지 않은 놈을 보면서도 그걸 잘 베풀어서 인내해가면 옳은 길로 이끌어 가려니까 참음이 있어야겠지, 인내성이 있어야겠지요. 네. 보시 지게 인용. 그렇게 보시오고 계행을 지키고 보시 지게 인용. 옳은 길을 걸고 그것이 개인이라는 게 보시지게 인용하고 그렇게 세 가지를 이룬 바탕 위에서 정진해야 그것이 진짜 정진이 된다. 그런 말. 네. 보시지게 인요 정진. 이제 그런 바탕에서 정진을 해야 진정한 선정이 나온다. 진정한 선정이 나와. 근데 그 진정한 선정을 이런 노력 없이 순전 내 도력에 의해서 그냥 들가다가 일급 보석 주택기 주워보니까 그 가치를 몰라요. 밀어놓고도 그 가치를 몰라. 근데 이미 그의 아들로 그렇습니다, 스님. 제 설사 이렇게 몸뚱이를 숙여서 절은 안 해도 매일같이 나한테 마음으로 절은 사람 손들어 봐. 거짓말 잘하네. 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손들었어. 근데 거짓말 잘해. 정말이에요. 나는 이 부처님 그저 그냥 부처님 일이라 하면 사죽을 그냥 속된 말로 사죽을 못 쓰고 그냥 막 거지 않아요. 네. 근데 어째서 그러게 그냥 지금 부처님 불사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내가 한 것이 양이 안 차. 그 정도가 안 돼. 정말 그 부처님 그 고맙고 감사한 그 보답이 그거 안 돼. 말도 안 돼. 천문제, 백분제, 만문제, 영만문제 일단 돼. 그런 게 고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부처님 일을 하면 즐거울 뿐이에요. 내가 부처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내 3대 서원이 모여요. 어쨌든이 그냥 모르는 것이 없지만은 있으면 그냥 권원과장이라도 다 바로 알아가지고 내 입만 벌리면 그냥 바른 법만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내 법을 듣는 사람은 그냥 다 깨닫기 서운. 그런데 그래도 부처님 은혜 갔는데 그게 말다.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다. 이게 이 세상의 중생들이 단 한 명도 없을 때까지 내가 중생 구제한 걸로서 부처님 은혜 갖겠습니다. 내 3대 서운 절대 앞으로 다른 게 안 간다. 그냥 중생 하나도 남지 않은 그때까지 이 생활에 계속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사동과 육도라고 하지만 다 같은 일생 길뿐이다. 그냥 다 같이 부처되는 길뿐이다. 일생이고 지랄이고 그냥 그래. 그러나 그냥 다 같이 부처 우리가 부처되려고 그러죠. 네. 부처는 어떤 것인데 모든 고통과 속박과 낙오죽음이 없는 삶 속에 즐거움만 누리는 세계가 부처님 세계예요. 이런 공부를 하는데 무슨 졸음이야. 이런 일을 하는데 무엇이 아까워. 정말로 여기에 들어가야 돼. 다 같은 일석의 길뿐이다. 부처되는 길뿐이다. 법문에 모두가 부득이 베푼 방편이니 이문 중에 일승도 서지 못한다. 그냥 여러분이 부처인데 지가 그런 세상에 살면서 금방석을 바늘방석으로 살아. 아, 중생들이 그런 것들이요. 네. 여러분 내 지도 받아서 딱 그 자리 보고 듣는 실체에 딱 들어가 보면 도대체 그 죽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요. 죽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죽을 길이 없어. 아, 그런 것 가지고 죽음이 제일 큰 고통으로 삼고 사는 중생이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응? 세상에. 그러고, 금방석도 그렇게 좋은 금방석이 없어. 그냥 앉으면 그냥 앉은 것이 아니라 내 기분 좋게 한들한들해지면서 그냥 엿꽃으로 피어오르는 그런 금방석을 바늘방석으로 누르고 살아. 예? 진짜요. 그렇게 정말이야. 나는 한마디로 그랬어요. 이 고집 맥도라가 얘기했지요. 우리의 자선이 최고 신통을 부려놓은 것이 이 사바세계다. 어째서? 이 사선천에만 가버려도 형상이 없어. 그런 삶을 누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는 그 자성에 있는 능력을 입체적으로 부려놓고 누리고 살지 않아. 네. 나 앞으로 절대 비비상천에 안 가. 나 꼭 여기서 살래. 왜 그러냐면 그 신통을 부려도 보통 신통이 아니라 입체적인 이 신통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입체적인 신통을 나타놓고 어? 지금 누리는 세상이요. 근데 얘가 고해라고? 극락 중에 최고의 극락이다. 알고 살면 그렇다 그 말이요. 그래. 어찌해야 그렇게 되겠느냐? 응? 이러이 마음밖에 한 물건 없어서 모두가 보석 속의 빛처럼 있는 것에 그랬습니다. 앞에서 누누이 얘기해 왔잖아요. 이 세상에 널려 있는 것들이 보석 속에 일곱 가지 빛처럼 있는 것들이요. 그런데 그 보석 속에 일곱 가지 빛은 입체적으로 나타난 세계니 얼마나 신통을 최고로 부려놓고 누리는 세계예요. 그런데 고해요? 왜 고해요? 아까 내가 청춘선대 손 맞대. 내가 여기 찬이 이 세계에 들어와서 하이 그냥 세상에서 그냥 나 혼자 중생 교할 것 없이 그냥 누리고 살면 내가 못 있는 사람인데 내가 춤도 잘 춰. 아 요령 아 그 예술적으로 나오는 것이 그 지혜지 지혜. 아 이것은 이렇게 해야 멋지게 올라가구나. 그 아는 것이 지혜지요. 깨달아서 일체 종기를 이룬 사람 이상으로 더 넘어갈 지혜가 없어. 그런지 뭐 춤추는 인간 문화재고 뭐요 이름이 저 나한테 와서 배워야 돼. 또 인간 문화재 노래하는 사람 그 노래 잘한다고 뭐 문화재 된 사람 이제 그런 사람 저 나한테 와서 노래 배워야 돼. 묘음 어딨냐? 묘음 저 나한테 노래 와서 배워야 돼. 작곡은 지가 알죠, 이제. 그 작곡은 노래 부린 데 있어서는 지가 나한테 와서 배워야 돼. 어째서 그런 거냐면, 우리 스승님이 제가 전사가 법문을 때 그래. 노래 그거 참, 그거 배우는 거 쉽다. 법사님에서 그 테이프 들어봐요. 다른 것도 없어. 그런데 우리나라 노래 밖에 다른 세상의 노래 들어보면 그게 노래라 할 것이 없다. 노래 니들 알고 싶냐? 응? 그러니까 뭐구나 비유를 들으려고 노래랑은 다른 것도 아니야. 저기 조금 더 먹어서 저기 더 먹어서 저기 야 꽉 더 먹어서 저기 그 노래 가사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그렇게 나타내면 콩나물 깍대기 버리고라도 그 최상의 노래가 된다. 예. 그러니까 내가 노래 부르면 그렇게 부르면 내가 노래 부르면 내가 왜 노래를 안 부르냐 시체 지인이 문 열게 노래 안 불러 다 때려버려. 박수 아무리 쳐도 노래 안 해. 왜 노래 안 부르냐면 내가 이 좋은 아침에 시체 질긴 있어. 넘어갑니다. 이럴 마음밖에 한 물건 없어서 모두가 보석 속에 일곱 가지 빛과 같은 것이었어요. 신명 본문 97. 마음에 남이라는 것 없으면 불이라는 차별도 없느니라. 그놈의 마음에서 내 것이니 네 것이니 좋으니 나쁜 것이니 이런 분별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치유한 법들이 나온 것입니다. 마음에 남이라는 것 없으면 법이라는 차별도 없다. 차별은 그만두고 당초에 법이라는 것은 세운 것조차도 없어. 넓고 커서 가오시 해서 함 없음으로 찾아갈 뿐이세요. 찾아갈 뿐이야. 그냥 그래서 그 고요 속에서 대상 없는 낙을 누릴 뿐이라 그 말이요. 예. 어찌해야 이렇게 되겠는가? 시방도 흔적 없이 녹은 곳엔 남도 사람진도 원래 없다네. 여러분, 내 지도 받아서 딱 사무친 거죠. 시방도 흔적 없이 녹았다 했는데, 녹았다는 말도 없어요. 내가 딱 여러분들은 지도에서 보고 듣는 마음 실체에 딱 사무친 찰나에 우주와 나와 그냥 하나가 되어버리죠. 이 우주가 어디로 가버렸는지 좀 흔적조차 없어. 그냥 유아적절 오직 압박 없는 가 없는 그 자체뿐이지요. 네. 그 말이요. 시방도 흔적 없이 녹은 곳엔 나는 것도 사라진 것도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 나 생기는 것이니 사라진 것이니 하는 것은 이미 몸뚱이로 나를 삼고 사는 사람 말이요. 죽을 날이 몸부림을 쳐도 죽을 수 없는 원자탄이 한 번에 터져서 이 지구가 날아가 버려도 끄떡 없는 그 자리는 그런 자리지. 네. 원자탄이 터지면 무엇이 되게 연꽃이 되어버려. 어째서 참말로 그 자리에 온전히 그 갖추어서 일체 종기를 이룬 그런 경지에서 살면은 지금까지 쭉 보면 어떻게 가서 움직였다 하면 낙이라겠지. 원자탄이 터져서 팍 지구가 사라질 때도 움직인 것이요. 낙이요. 그게 그 낙을 뭐라 그랬어요? 그냥 연꽃이 피어난 것과 같다. 연꽃이 어디서 피어난 것인지 그 아름다운 연꽃은 고운 육지에 불생명하고 피시보리에 차생명하여 여름 앞에서 자수다. 높고 깨끗한 땅에서 나지 아니한 뿌리를 박지 아니하며 철철철 흘러서 맑은 물에 살지 아니하며 더러운 흐리가 모인 곳에 뿌리를 박고 살며 고여서 거의 썩어간 물에 고인 물에서 몸을 거탐하고 살아요. 그러나 열어나 박자수다. 그 더러운 물을 지킴에 그 몸에 묻지 않는다. 젖지 않는다. 불보살들의 삶이 그래 이 세상에서 살아도 이 세상 오타 악세에 대한 오타 악세의 습관을 젖지 않아. 그냥 그것을 피어난 것은 연꽃이요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 뿐이요. 시방도. 이 시방도 그런 것은 먼 거는 평창 우주 밖에 이 온 우주를 전체 통틀어서 말할 때게 불교에서 시방이라 그래. 시방도 흔적 없이 녹은 곳에는 남도 사라진다 없다. 그는 생기는 것도 사라지는 것도 없다. 신명법문 98회 남이 없는 남임을 알게 되면 눈앞이 영원한 참몸일세. 이런 말할 때게 정말로 여기 불꽃이 나서 덩실 덩실 춤을 춘 사람 모두 이 수가 다 일어나서 그렇게 춤을 춰야 돼. 춤도 덩실덩실 덩실덩실 춤을 춰야 돼. 네. 덩실덩실 써도 멋지지. 네. 여자는 남자는 대답하는 연사로이네. 사람이 천연하게 산다면은 내가 남자다 여자다 구분 없이 그 상황 속에 어울려서 다만 거슬리지 않고 즐겁게 어울려 사는 것이 이 멍청이더라 그 장부요. 연설이네. 이거의 장부는 아주 연설이네. 참말로 자유를 누리고 대장부는 어디거나 장소 가릴 것도 없이 그곳에 알맞게 어울리면서 즐기면서 남에게 거슬리지 않게 즐기는 삶이 그 사람이 바로 최고 장부예요. 예! 그래도 대답은 벗이 없어. 벗이 없어. 벗을 모르는 사람들. 남없는 남임을 알게 되면 눈앞이 영원한 참음. 그냥 내 눈앞이 사는 세계가 온통 유아 독존인 데서 산다. 그런 말이에요. 네. 천몸뿐이요. 네. 밖에 없는 놈이라 함없는 행으로서 불꽃처럼 일으켜 쓰지만은 여여 부동이네. 털끝 많지도 움직인 적은 없었다. 털끝 많지도 움직임 없는 데서 두려워. 어찌해야 이렇게 되겠는가? 이리 함없는 함으로 응하여서 봄이면 씨 뿌리고 가을이면 추수하네. 이 말이 뭔 말이야? 그 상황 속에서 다만 그 상황에 어울려서 즐기며 사는다는 말 아니여? 네! 네 대답이 지금도 적어 여자니. 아참, 나 신경이 거리 쓰여 돼가지고. 내가 완전히 중생되어 있네. 이거 기분 나빠. 이렇게 웃어주면 얼마나 좋아하니.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여자는 칭찬할 정도 모르고 웃을 좀 즐길 줄도 몰라. 지가 즐길 줄 알아야 칭찬하지. 칭찬할 수 있어야 웃을 수가 있지. 네. 내 말 멋져 안 멋져? 이거 잘 맞아요. 불자 절밖에 어렵구만. 신명 법문 99 끝난 게 좋아갖고 어째 나는 이렇게 솔직하대. 아, 끝난 게 좋아가지고 99가 끝입니다. 네. 지혜로운 이만이 알 수 있어. 말로서는 깨달은 바 아니라네. 말로 지지적에서 깨달은 건 아니여. 이 불법은 그냥 그 말 속에 있는 담겨 있는 그 진리가 자기 것이 되어야 된 것이 불법이여. 네. 여기도 끝난 게 서운하다 하네. 기기가 뭐라 하지? 저봐, 기계도 서운하다고 뭐라 한디 사람들이. 에? 내가 그렇게 말할 때 같이 좀 내가 웃어도 웃고 그냥 그래 좀 어디가 덧나. 웃은 게 눈이 잘 안 보이네. 지혜로운 이만이 알 수 있어. 말로서 깨달을 바 아니라네. 어떤 분이 물을 마시네. 그 샘물 마시니라야만 안다거나 할까. 정말로 이 경지는 근데 정말로 이 경지는 내가 열어지. 열어지 않는 사람 몰라. 말로. 아, 이렇게 좋은 수가 어디가 있어.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네. 정말로 이렇게 좋은. 그냥 여기 세 번 웃어. 하하하. 세 번 웃어놨어요. 이 웃음은 저 앞에서 얘기한 한산습득의 웃음입니다. 한산습득이 웃음이에요. 한산습득이 내 웃음이요. 내 웃음이 한산습득이 웃음. 내 지금이 한산습득이 지금이요. 한산습득이 지금이 내 지금하고 털끝만 치고 닥치더라는. 어찌해야 그렇게 되겠느냐? 돌장성의 멋스러운 장단에 옥로의 어우러진 춘사위여. 여러분 동참가나 부르세. 돌장성이 제주도 가면 돌장성 많죠. 돌장성의 그 멋스러운 장단에 그냥 옥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듯이 당당합니다. 그냥 그 장단 기가 막히게 치는 그 장단에 돌장성이 그렇게 치는 장단이 그렇게 멋스러워. 그런데 옥녀 그래도 이게 나도 조금 뭔 병이 들었는가 봐요. 남자는 돌 무딘 굿 이렇게 이러니까 내가 그렇게 지어놨어. 무딘 돌 장성이 장단은 그래도 멋은 있어서 속멋은 있어서 장단은 잘 쳐. 근데 여자는 그 아름다운 옥으로 표현했어요. 옥녀의 어우러진 춤 사이에 옥녀 이렇게 분별해놓고 분별 없다고? 연설하고 있어요. 나도 연설이 그러지. 국회의원 연설. 국회의원 당선되려고 나와서 죽이놈들 댕기면서 대통령 되려고 하는 놈은 그거 연설하는 소리가 내가 유행시킨 소리예요. 최초, 진짜.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 되면 말짱한 것이잖아요. 그 공약 하나도 안 지켜. 대통령도 안 지켜. 그런 게 공연부리라는 소리예요. 연설은. 저렇게 말해봤자 하나만 나온 소리다. 그 말이에요. 네. 근데 하나 만화원 소리 하냐? 그렇게 하면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듣기 좋죠. 이런 사람이. 내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옥녀 어린 층 사이에 우리들 돌장상하고 옥녀 그렇게 지금 한판 어우러져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들은 동참해서 거기에서 장단에 맞춰서 노래나 부르자. 그런 얘기예요. 나와 같이 이 마지막 노래를 그 파도에 실렸다라는 그 노래를 합창으로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뭐야? 파도에 들어간 아유 끝이 살아가는 인생 구원 고자 따라주며 같이 하는 자리인데 제 안에 보이는데 들은 척 모르는 척 최선 다하리 바른 바른 끝나고 오늘 이제 낮 해양 법문은 이제 신명 본 법문이 아닌 법문을 할 것입니다. 자, 그 질문. 예, 그래. 이자리. 예, 그래. 여러분, 정방아, 요리가 아니야, 요리가. 근데 그때는 부처님이 안 들어왔는데 눈을 딱 뜰 때 부처님이 들어온다. 부처님뿐만 아니라 이 법당의 모든 것들이 천하 중에는 소리는 들리고 그 자체를 듣고 다 보고는 하지만 이 모습은 없었는데 그런 따뜻한 순간이 경험해서 그럼 이제 천하 중에 이 법당의 모습들은 그대로 있는 건지 그런 뜨는 순간들이 나타나는 건지에 대한 아 그대로 있지 다 그대로 있어요 천하 중에도 그대로 있어 어째서 이제 정말로 이제 이사 이런 경기에 들어가면은 이제 늘 그게 그런 것도 그 보석의 보석 속에 일부까지 비춰 늘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불보살들이 누르는 경지에서 수용되지 않는 게 그런 질문이 나온 거예요. 네. 예. 그냥 그대로 있어. 근데 지금 우리가 어쩌면 꿈속의 사람이, 네. 꿈속의 사람이 꿈에는 있었는데 꿈을 깬 게 없어졌죠. 네. 그래요. 근데 꿈을 꾸민 종 알아서 정마장 이치와 사변이 이치든 사사무예의 경지에 들어가면 이치와 이리 그냥 한 덩이 거리가 되어서 일치연 경지에 들어가 버리면 어쩌겠어요? 그냥 방금 얘기한 건 이룩까지 빛이 보석이고 보석 자체가 이룩까지 빛이겠죠? 네. 그런데 내 한 법신 체성에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밖으로도 바깥 있는 경계까지 아니라도 그렇게 되어버려요. 네. 거기까지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예본 드릴 때 시방 3세 재망 차례 그 재망 차례를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 이 제석천의 그 궁전에 있는 그 주련들이 이제 주련처럼 들어져 있는 그 구슬이 끼인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투명한지 그냥 한 구슬 속에 천만 개가 되면 천만 개, 억만 개만 되면 억만 개가 한 구슬 속에 다 들어가 있고 한 구슬 속에 있는 것들이 또 다른 구슬에 다 들어가 있고 그런 것을 재망 중중이라고 해요. 네. 이제 근데 그걸 나는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그 아주 그 이제 거울이 좋은 거울은 그 잔티가 없는 아주 최상의 유리에다가 뒤에다가 수은을 발라버리면 그것이 그렇게 좋은 구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이. 네. 근데 둥그런 구슬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렇게 투명한 한 가운데다가 한 점 똑 수은을 떨쳐놓고는 구멍을 막아버렸는데 그 티가 없이 그냥 본래 구슬처럼 막아졌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은 동서남북 사방 팔방이 전부 그냥 어느 쪽 거울 안쪽이 없겠죠. 네. 그냥 구슬 한 개가 전부 다 비쳐버려요. 네. 그런 구슬이 10억만 개를 유성을 타고 가서 거기서 그냥 이 우주에다 착 뿌려버렸다고 가정을 해요. 네. 그러면 착 뿌려보면은 한나 구슬 속에 그 거울 속에 그놈이 수십억만 개가 다 들어와 있겠죠. 네. 거울이니까. 네. 뭐 수십억만 개가 또 그 한나 속에 다 들어가 있겠죠. 네. 그렇게 서로가 그냥 다 들어가 있어. 네. 그것을 재망중중이라고 그래요. 네. 우리가 예불 드릴 때도 그런 이치를 알고 예불을 드리면 참 예불 드린 그 자체가 법에 취하게 만들어요. 그런 데서 예물을 드려야 진짜 예물을 드린 거예요. 예물 드리는 맛을 아는 거예요. 재망경경 무진상. 그렇게 그냥 삼세 모든 부처님, 한 부처님 속에 들어가고, 한 부처님이 삼세 모든 부처님 속에 들어가서 그냥 한테 어우러진데 서로가 가염이 없이 귀찮게 한 것이 없이 그냥 한 사람이 더 그 속에 동참하면 동참하면 너 마치 더 즐거워. 제 마음도 무진삼보. 그냥 헤아릴 수 없는 무진이란 소리가 아니야. 헤아릴 수 없는 삼보님 애들. 불법성. 그 불법성 삼보 때는 여러분도 그 속에 성 속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그런 데서 지금 예불을 드린 거예요. 이게 이런 이치를 알고 예불을 드리면 이게 업체에서 저러고 뭐라고 하면 지신김에 이은석을 하늘 땅을 이어요. 지신김에 정말로 모든 것이 이 불법을 어떻게 그렇게 절실하게 해놨는지 몰라요. 지신김에 지그가 진짜 마음 진짜 돌아갈 뒷자 목숨 명자 지극한 마음은 무엇이 지극한 마음이요? 그냥 부처님 나고 내가 부처님에서 그냥 나뉘지 않는 그러면서도 존경스럽기가 그지없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절을 합니다. 목숨 그 목숨 명에 돌아가서 그러면 지극한 마음으로 그 명에 돌아가 목숨에 돌아가 그래서 지금 그 3번 요것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오질 않아. 뭔 말인가 잊어버렸네. 지극한 마음으로 뭐라고? 지신 규명이 지극한 마음으로 한마디 목숨을 돌아간다는 것은 내 목숨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정리합니다. 공중의 예를 올립니다. 손이 또 내려가 이렇게 가요. 죄를 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예불을 들을 때도 이런 마음 이런 마음으로 예불을 드립니다. 그 이치를 알면은 예불 드릴 때 법문 다 해버렸어요. 개항 정항 해항 해탈항 해탈지연양 한명대 증법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요? 계양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잘못된 것 없는 그 마음가짐이 계양이에요. 정양 내 마음 가운데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림이 없는 고요한 그 경지가 정양이에요. 해양 그래서 이 모든 우주에 있는 이치를 꿰뚫어 보는 것이 해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는 것이 해탈양이에요. 해탈지경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으면서도 걸리지 않는다는 상이 전혀 없는 데서 실행의 일상, 그 실행이 일상인 경지가 해탈 직견향이에요. 여기에 이르르면 광명대 주변복계. 그 사람의 마음 광명이 주변복계한다. 이 우주에 가득 찼다. 광명대 주변복계. 여기서 때 그거 하지 않냐? 여러분 그 이치 알고 해요. 나는 항상 거기에서 그런 마음에서 그런 경지에서 예물해. 이래야 예물도 진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면장해. 면장도 알아야 면장해. 그냥 이런 이치를 알면 예물 드림 자체가 그냥 법향 속에 있습니다. 법이 한기 속에 내가 묻혀 있어. 이런 좋은 세계가 있어요. 그런 게 어쨌든 이 사박 5일을 수련에 그치지 말고 사박 5일을 수련이 여러분이 더 닦을 것 없는 데까지 연이어서 그런 수행인이 되기를 당부하면서 오늘 아침 법문을 여기서 접습니다. 감사합니다.